팝스 뉴스. 한양대학교 2022년 여름학기 및 1학기 현장실습 실습생 참여 신청 안내입니다. 실습은 현장실습 지원센터를 통해 모집된 기업이나 공공기관, 정부기관 등에서 진행됩니다. 실습 대상은 본교 서울 캠퍼스 3, 4학년 재학생 중 최소 4학기 이수자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현장실습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산학협력단 글로벌기업가센터에서 2022년 1학기 근로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은 1명으로 2022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신청자로 즉시 선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기간은 2022년 8월 31일까지로 선발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산학협력단 글로벌기업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교 학군단에서 2022년 제63, 64기 학군사관 후보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학부생이라면 누구나 학군사관 후보생 모집 대상에 포함됩니다. 모집 기간은 4월 8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군단 행정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4월 5일에 국민제안센터를 출범한다고 밝혔습니다. 30일 신용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정부가 되기 위해 국민제안센터를 출범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국민제안센터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행보를 이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2일 출시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누적 약정금액 1,000억 원을 넘어섰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은 챗봇에 기반한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특징으로 모든 과정이 모바일로 진행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해 모든 과정이 끝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분 29초였습니다. 편리한 대출 시스템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화할지 기대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5차 평화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 29일 5차 협상 후 발표한 화상연설에서 협상에서 들려오는 신호는 긍정적일지라도 폭발이나 러시아의 공격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국에 대한 안보가 보장된다면 러시아가 요구해온 중립국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제안했고 러시아 측은 협상이 건설적으로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평화에 대한 목소리는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형국을 주목해야 합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3월 3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정현욱, 기술의 박세준, 담당의 서은재였습니다.